동화 한국어 버전. 운명적인 만남. 아주 오래전 어느 행복한 왕국에 왕과 왕비 그리고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세 가족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죠. 그러나 어느 어두운 밤에 모든 게 바뀌고 말았어요. 갑자기 용이 궁을 공격하더니 어린 왕자를 납치해버린 거였어요. 용은 지하세계로 가기 위해 힘들게 날아갔지만 마운틴 왕국의 군대 지휘관이 용을 막아섰고 용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왕자를 버리고 떠났어요. 왕자는 마운틴 왕국의 왕에게 가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여,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온 거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레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골랜드 왕국의 왕입니다. 아하, 그곳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네가 안전하다는 전관을 보내놓겠다. 그때까지 여기에서 쉬고 있거라. 고맙습니다, 폐하. 마운틴 왕국의 왕은 골랜드 왕국에 여러 번 전갈을 보냈지만 매번 용이 나타나 마법을 이용해 방해했어요. 열 번이나 보냈지만 골랜드 왕국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자 마운틴 왕국의 왕은 그레하리를 양자로 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폐하. 왕자는 착한 아이이니 장차 우리나라를 다스릴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지휘관에게는 게어러그라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게어러그는 몇 가지 마법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는 더 깊어졌어요. 게어러그, 우리 약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어서 말씀드리자. 다시 생각해봐. 너는 왕자이니까 공주와 결혼해야 하잖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너는 나의 진정한 왕비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전혀 필요 없다고. 두 사람 사이를 알고 크게 기뻐한 마운틴 왕국의 왕과 지휘관은 두 사람을 약혼시키기 위해 바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찾아오는 법. 갑자기 용이 나타나 주문을 거는 바람에 게어러그와 그레하리는 납치당하고 말았어요. 드디어 내가 그레하리 왕자를 잡았군. 원하는 게 뭐죠? 왕의 아들이 필요하다. 용의 달에 보름에 태어났다고 하는 아들 말이다. 그를 제물로 바치면 나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아주아주 가장 강하게 될 것이야. 네가 바로 그 왕자다. 나는 너를 지금 당장 제물로 바쳐서 이 세상에서 아주아주 가장 강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될 것이다, 이 말이다. 나를 당장 풀어줘. 몸집만 큰 용주제에. 그럼 내가 너의 검으로 반드시 너를. 뭐? 뭘 한다고? 좋다. 나와 겨뤄보자. 그래, 하리. 너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용은 마법을 쓸 거라고. 저기 탁자 위에 제가 담긴 상자가 있어. 저걸 나에게 갖다 주고 이 줄을 풀어준 다음에 옆에 붙어 있어. 그럼 내가 처리해볼게. 그레하리는 게어러그가 말한 대로 제가 담긴 상자를 가져다 주고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 용이 마법을 부려서 그레하리를 공격하려던 바로 그 순간 게어러그는 자기와 그레하리에게 젤을 뿌렸어요. 그러자 지하세계가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그레하리와 게어러그는 고래로 변신했어요. 그렇게 힘을 합쳐서 용을 공격했고 용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격해서 이겼어요. 두 사람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헤엄쳐 나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용은 물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바다로 이동해서 용을 물리칠 수 있었어.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간 거야? 우리 왕국은 어떻게 가? 왕국은 정반대편에 있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은 골랜드뿐이야. 네 아버지의 왕국 말이야. 정말? 얼마나 걸리는데? 지금 바로 데려다 줄 수 있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게어러그, 뭐든지 얘기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물을 절대 마시면 안 돼. 지키지 못하면 큰 불행이 닥칠 거고 항상 너를 따라다닐 거야. 우리가 뿌린 죄에는 악의 기운이 있거든. 그리고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너와 결혼할 사람이 이걸 버리기 전까지 날 잊고 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절대 어떻게든 물을 마시면 안 되고 그러지 못하면 큰 불행이 닥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잃어버리면 나와 결혼할 사람이 이걸 버리기 전까지 너를 잊게 된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널 잊겠어? 나와 결혼할 사람은 너잖아. 이게 내가 쓴 마법의 단점이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줘. 명심할게. 네가 하라는 대로 반드시 할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나서 게어러그는 그레하리에게 묻은 죄를 문질렀고 그레하리는 순식간에 골랜드 왕국의 궁 근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긴 골랜드 왕국의 궁이잖아. 이렇게 빨리 오게 되다니, 이럴 수가. 성문이 서 있는 곳에서 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레하리는 아무리 걷고 걸어도 성문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만 계속해서 걷고 걸어도 절대 성문에 다가서지 못했죠. 강한 햇빛으로 인해 그레하리 왕자는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랐어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그레하리는 게어러그와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고 시냇물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저 물이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그레하리 아니냐? 아버지, 네, 저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 정말 보고 싶었단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골랜드의 왕자가 돌아왔으니 어서 궁으로 돌아가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겠다. 곧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그레하리는 물을 마시지 말고 목걸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어러그의 말을 잊어버려서 게어러그와 마운틴 왕국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고 말았어요. 며칠 동안 그레하리를 기다린 게어러그는 그레하리가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그레하리가 날 잊어버리다니. 바람의 신이시여,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삶은 이상하고 오묘한 것.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그렇게 때로는 절망이 올 때도 있는 것이다. 바람의 목소리를 듣고 게어러그는 재를 문질렀고 그레하리가 물을 마셨던 신악가로 갔어요. 게어러그는 그곳에서 목걸이를 찾았어요. 왕국으로 향한 게어러그는 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만한 일을 찾고 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똑똑하고 어리신 분 같네요. 헛간과 마구간을 관리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그곳을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반드시 잘 해내겠습니다. 반드시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었고 게어러그는 곧 그 일에 적응했어요. 관리인 가족은 정말 기뻤어요. 게어러그는 헛간과 마구간을 청소했고 소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고삐와 안장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삐를 직접 만들기도 했죠. 왕국의 훌륭한 기사들이 안장을 사러 오면서 게어러그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그레하리 왕자는 숲에 들어왔고 게어러그는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 이런 고삐가 풀려버리다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기, 제 고삐가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시면 새 고삐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바로 왕국에서 유명한 그 고삐 제작자인가요? 왕자님보다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삐를 만드는 법은 잘 알고 있어요. 게어러그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레하리는 관리인의 집으로 갔어요. 게어러그는 순식간에 새로운 고삐를 만들어주었어요. 여기 왕자님만의 고삐예요. 고마워요. 정말 완벽한 고삐네요. 제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글쎄요. 값을 치르고 싶으시면 약혼하실 때 저를 초대해주세요. 왕자님의 약혼식에 꼭 초대받아서 왕자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고 싶어요. 글쎄요. 그거 참 이상한 부탁이네요. 그래도 약속할게요.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왕자는 반드시 공주와 결혼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관습일 뿐이에요. 사실 저는 내일 이웃나라에 가서 저의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공주 7명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고삐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그레하리는 이웃나라로 향했어요. 그리고 관습대로 공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뽑았어요. 결혼식은 골랜드에서 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레하리는 자기가 뽑은 공주가 성격이 나쁜데다가 자기도 그 공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보트에 저를 태우시라고요? 이런 초라한 보트예요? 아, 이건 보트가 아니라 큰 선박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예쁜 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목이 없으신 줄 미리 알았다면 왕자님과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 그냥 가시죠. 그레하리와 공주는 골랜드에 도착했지만 공주의 감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작 이런 작은 성밖에 없어요? 안에는 방이 천 개나 있어요. 얼마나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작잖아요. 곧 두 사람이 약혼하는 날이 되었어요. 약속한 대로 그레하리는 게어러그를 자기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했어요. 공주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죠? 골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안장 제작자입니다. 뭐라고요? 안장 제작자 따위를 우리와 같이 앉도록 한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어떻게 감히?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으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약속한 거잖아요. 이 선물만 받아주세요.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면서 약속을 잘 지켰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너와 결혼할 사람이 이걸 버리기 전까지 날 잊고 살게 될 거야. 이 초라한 목걸이를 차고 다닐 거예요? 게어러그, 너였구나. 이제 기억하는 거야? 응,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네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죠? 저 못생긴 여자를 우리 약혼식에 초대해서 우리 가까이 앉게 하더니 그 초라한 목걸이까지 차게 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나 원청! 미안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왕국과 이렇게 초라한 궁에서 모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과 약혼하는 걸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 네? 그러죠! 지금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지금 바로 우리의 초라한 배로 너를 네 아버지께 당장 데려다 주도록 하겠노라. 이런 어쩌나. 당신이 간다고 서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매력적인 분은 누구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 하리는 마운틴 왕국에서 겪었던 일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공주가 아닙니다. 왕자는 반드시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구나. 골랜드의 왕은 마운틴 왕국의 왕과 지휘관에게 전갈을 보냈고 게어러그와 그레하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게어러그와 그레하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